기타하라 마모루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후쿠오카현 1조 워협회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또한 과학기술전당, 문수진흥회복원, 사동구역 장천 남세전문협동공장 등을 참관했습니다.